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단톡방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녹음은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 및 여러 관심 분야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앞으로 하는 모든 얘기는 반말로 진행됩니다. 하이! 그러면은 이제 3학년 2017년 첫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로 본 주제로, 아니, 본 주제로 넘어갔는데, 이제 2017년부터는 우리가 그나마 좀 준비를 해서 이제 했어?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할 여하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시사적인 문제를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과에들만 모여 있고 시사 얘기를 거의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 시사 얘기를 했을 때 완전 실패했지. 완전 실패했지. 그래서 저번에 뭐 했어? 저번에 최순실 사건 막 일어났을 때 시사 얘기를 했었어. 근데 말. 그냥 망했어. 근데 나는 녹음 문을 못 받았지. 너는 인터넷에서 올라왔으니까. 편집할 게 없었니 내가? 아, 우리 편집 안 해. 어? 그럼 그대로 올라간 거야? 그대로 올라간 거야. 여과 없이? 아니까. 야, 깃발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중간에 애들이 너무 말을 안 한다던가 그런 내용이 너무 빈 공간은 내가 따로 이렇게 없애고 편집하고 올리지. 오디오 끊긴 거. 그 정도. 그렇게 그 정도만 하고 여하튼. 그래서 시사 얘기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 탄핵과 왜 자꾸 근데 시사 얘기가 다 박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저번에 탄핵이고 저번에 탄핵 뭐였니? 말할 게 이런 거밖에 없었는 거. 그리고 다음에 김정남 피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짧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주제로 넘어갈 거야.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소개 딱 한 번 하고 딱 시사 얘기 바로 들어가자. 자, 너부터. 별명으로? 맘대로 해. 이름으로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 꼽사리 김남현입니다. 와! 타이밍 못 잡아. 나? 저는 최명근입니다. 와! 직계사장입니다. 와! 저는 조울증에 걸린 잡돌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별쟁입니다. 와! 저는 여기에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 감수입니다. 와! 왜 반응이 없습니다. 와! 인정 좀 해줘. 자, 이제 마지막. 저는 별등이라고 합니다. 와! 이제 가볍게 이제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 먼저. 전 대통령이라 해야지. 박근혜 맞아. 전 대통령 그래. 지금 박. 아니야. 왜 이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딱 반말. 그래. 그래. 근데 너무 모순적이 왜 저번 녹음에는 다 실명 깠으면서 지금. 그게 의문인데. 여기까지 실명인데 다. 그냥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어차피 결정이 다 난 상황이라서. 아쉬우세요? 아니 아쉽지 않아. 결정이 다 난 상황이라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게 별로 없지 않을까. 근데 왜 골랐어요? 그래서 김정남 피살까지 넣은 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뭐 요거 한난 얘기하고 싶다 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명근 예. 학생. 네. 다른 학생은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그 피살 사건에 관해서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주제가 뭐죠? 두 가지야. 시사. 둘 다 다루는 건가? 피살 사건이랑 원래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는 이제 바로 너무 빨리 넘어갔어. 처음에 너희가 좀 깔 줄 알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일단 여하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재임 기간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참 재임 기간 중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이제 진행했었잖아. 지금도 사드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일부가. 그 들어오면서 이제 중국과 관계가 엄청 악화되고 있어. 그럼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뭐 좋아지고 있나? 너희 생각엔 어때? 나빠지고 있지. 그냥 더 나빠진다고 점점 더 악화되는 거야. 지금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걸 봐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봐도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건 없어. 그거 반 아, 미안해 계속해. 아니야 얘 맡겨놨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관계가 나라 간의 관계가 부정적인 거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 일부 국내 사람들은 오히려 유커들이 없어서 더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고. 맞아, 아니면 맞아.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저 사진이 떠돌더라고. 그 헬스장인데 뭐냐 이거? 샌드백? 샌드백? 이거 치는 거? 샌드백에 태극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달아놓은 거야. 그거 가지고 막 치는 거지.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애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드 터미널 하이 얼티튜드 에리아 디펜스 왜 왔네? 아니 내가 이거 갖고 영어 스피치를 해서 알아. 맞아, 이렇게 쓰기 한번 했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고고도 방어 시스템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단기. 우리나라는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계속 나와서 알겠지만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사일을 쏴서 대기권 밖에 나가서 이거를 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핵을 여기다 탑재하게 되면 핵미사일이 되니까 다른 나라한테는 엄청 위험한 거지. 특히 이제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 요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현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해. 이것 때문에 미국이나 그런 나라는 미사일이 올라갈 때 쏘기 위해서 고고도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를 한 거야. 근데 원래는 부정적이었는데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 대사관을 칼로 한번 찌른 적이 있어. 칼로 이렇게 어떤 사람? 그은 적 있지. 그치? 그걸 하면서 갑자기 정황이 확 바뀌었지. 사드를 갑자기 배치하는 쪽으로. 뭔 관계인데? 그니까 미국은 사드를 배치하면은 걔네한테 완전 이득이야. 그니까 걔네들이 막을 수 없는 거를 우리 남한이라는 지형적 이점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일본은? 일본에서 설치해도 되잖아. 일본은 이미 설치가 돼. 너무 멀다. 일본 안 돼 있나? 일본 안 돼 있어. 사드가 그리고 또 엄청 비싸단 말이야. 그러면 뭐 그러면 사드를 예를 들어서 봐봐. 핵에 북에서 핵을 쐈어. 그럼 여기서 그냥 터트려? 그러니까 사드를 통해서 바로 격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뭐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족밥인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잠깐만 확실히 하자. 요금 필터링이 되니? 네가 필터링 하면 필터링 돼. 근데 이거 어차피 녹화 아무리 길어도 30분 이상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길게 할 수 있어. 아니 이, 지금 6시까지니까는 아니야 괜찮아 더 이상 할 수 있어. 10시간 20분 정도. 10분? 20분? 아 빨리 해. 된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나 말해야 돼? 말해 난 지금 사드가 문제점이라는 게 국내랑 국외로 봤는데 국내에서는 그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 같더라고. 성주에다가 설치한다고 하잖아. 그 성주라는데 이제 성주에서 그걸 사드를 배치를 하면은 수도권 서울까지 그게 안 간다고 그 실효성의 의문이 자꾸 사람들이 제기하더라고. 이게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실효성 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국외에서는 그게 미국 무기라는 거지 사드가. 맞아. 우리나라 무기라면은 막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미국 무기라서 중국이 경제한다 이런 그 뭐지 의견이 많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전파가 엄청 강하단 말이야. 실제로 이거를 일반 사람이 그 근처에 못 가. 전파? 레이더 자기장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세가지고 일반 사람이 거기 가면은 건강에 위험하대. 잠깐만. 그러니까 반경이 정해져 있어. 근처에 접근 가는 반경이. 사드가 미사일이지.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다가 탐사까지 들어가 있지. 레이더 시스템. 근데 그 탐사하는 그 레이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야?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이게 반경이 엄청 넓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베이징에 개미 지나다니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강력한가 봐. 그러니까 물론 말이 안 되지. 베이징에 개미 지나다니는 것까지 어떻게 알아? 진짜 개미 지 그러니까 그거는 속된 말로 그렇게 그 정도로 정확하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그거 내가 저번에 얘기 안 했나? 그 우리 그 중력파 탐지한 기계는 개미 지나다니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어. 그거는 맞아. 여하튼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정도로 중국이라는 지대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 미국한테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거지. 근데 뭐. 그 탄핵이 됨으로써 사드에 대한 그런 게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그게 질문이었잖아. 그치. 그게 좀 되게 지금 애매하게 된 게 이미 들어온 상태야 일부가 우리나라로. 그지. 근데 지금 중국이랑도 지금 관계가 악화됐어. 그지.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사드를 그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사드를 철회하잖아. 그럼 미국과의 관계도 애매하게 돼. 그것도 그건데. 그 사이에서 껴가지고 치고받고 된단 말이야 더 심하게. 그래서 그지. 지금 그게 어렵지. 그것도 그건데 지금 이게 더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막을 수는 있잖아. 그럴 수는 있지 뭐. 아. 그지. 막으려면야 뭐. 근데 문제는. 그 사드 몇 개 들어온다고? 지금 몇 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매 비용이 1조라 그럴걸? 씨발 그 구매를 한 거야? 우리가 구매한 거야. 미국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거야. 그런 거 있어? 그럼 우리 거 아니야? 호구네. 그러니까 미군이 관리할 걸? 어이구 호객님. 어이구 호객님. 그러니까 미군이 관리를 하는데 구매를 우리가 했어. 그러니까 1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1조가 총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조를 주고 사드를 그 우리나라에 들여온 거지. 아, 우리나라의 방위 시스템을 위해서. 근데 탄핵이 됐잖아. 그러면 지금 5월까지는 정권 교체가 없을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그런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그때까지. 있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있긴 한데 아마 내가. 근데 보기에는... 국무총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보다는. 결정을 못 하고 보류할 거야 계속. 그치, 보류할 계속 거라고 보류할 거지. 그러면 미군 입장에선 그냥 빨리 들어온 게 낫지. 그치, 밀고 그 있자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는 지금 땡긴 상태로. 그래서 아마 그래서 맞아. 이게 오히려 이 점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지. 배치 시점을 걔네가 앞당겼어. 계속 지금 중에서 더 빨리 배치하려고 배치 완료기한 끝내려고. 아마 다음 정권이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아질 거야. 그리고 사드가 들어오는 거는 사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드를 들어오면서 그걸 관리하는 미군이 들어온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미군은 근데 어차피 이미 있으니까 굳이 그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안보를 위해서 설치를 하지만 겉으로는 우리나라를 왜 설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수 단체에서는 이게 맞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게 북한이 진짜로 고고도 미사일 우리나라한테 쏜다고 쳐도 미사일 한두 개 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 그치. 북한 뭐 선전 영상도 몇 개라며. 선전 영상 보면은 진짜 뭐 수백 발을 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격시킬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 네, 떨어진 게 마 그 대기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한 마 6 그 정도까지 올라 마 10인가까지 올라와서 절대 요격할 수가 없어. 요격은 절대 불가능해. 그냥 요격하려고 하면 벌써 맞았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미사일이 터진 쪽으로 도망가래. 아 그건 안 날아오니까. 아니 미사일이 터지는 쪽으로 날아가야지 덜 고통스럽대. 뭐 이거에 대해서 본인 뭐 의견 갖고 있는 사람 뭐 너, 꼽사리 뭐 할 얘기 있어? 말을 안 해서. 나 같은 경우는 여기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이거랑 관련된 책은 한번 읽어봤거든. 그 김제동 톡톡유, I love you. 톡투유 나오는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단 말이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성주 사드 그 배치에 대해서 성주 시민들이 연설을 할 때 같이 나가서 연설을 했던 전문이 나와 있어. 근데 그 전문을 보면은 사실 사드 배치가 성주 시민들을 정말로 고려한 선택인가, 정말로 토의할 만한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성급하게 결정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피지배라고 할 수 있잖아 솔직히. 전수권도 지금 전시권도 지금 미국한테 가 있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사드 문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그런 단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격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기 달나라로 가든지 지금 그런 중대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뭐 또 의견 내고 싶은 사람?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김정남 문제로 넘어가자. 아 정말 급하게 넘어가네 지금. 거의 마지막 정리 거잖아 그지? 그치. 아 근데 마지막은 딱 마지막만 정리만 할게. 미국이 북한을 기밀리에 공격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한테는 통지를 안 하고 공격할 수 있어. 아. 그지? 그거야 뭐. 그 정도로 지금 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어. 우리는 식민지지 그냥. 그치. 뭐 여기까지 하고 사랑합니다 아메리카. 미국 파이팅. 사랑해요 애플. 이제 그 김정남 피살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 그 김정남이 얼마 전에 피살됐지. 잠깐 연동이 기억. 근데 나고. 나는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모르거든. 이게 왜 이게 화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그 김정남이란 사람이 원래 백두 혈통이라 그래가지고 북한 그 가문의 그 형이었잖아. 그게 뭐지? 김정은 형이었잖아. 이복형이었을 거야. 이복형. 그럴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로 이제 생각이 달라서 도망쳐 나왔어. 그래서 이제 어디 생각이 다른 것보다는 그냥 김정은이 그걸 잡았으니까. 아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본인 그치? 생각도 근데 그 사람 생각도 좀 다르긴 하던데. 그래? 그 사람 아들이 콘서트 다닌다며. 김정남 아들 김한솔이 한 얘기 보니까는 자기 삼촌이라 할 수 있잖아. 그 김정은 그 사람이 독재자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 정도 했으면은 아마 좋은 쪽으로는 김정남이 김정은을 생각할 수는 없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아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난 느끼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김정은도 그걸 의식했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내 생각에는 이제 계속 몇 번 시도를 했을 거야. 난 했을 거라 생각해. 근데 이제 안 되다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때 그게 터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레이시아랑 북한이랑 관계가 안 좋아져서 지금 단교 직전까지 간 거라고 생각해.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가 죽였다고 하고 있지 않나? 그거는 당연한 거야. 본인이 잘못했다고 지금 범죄자가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 죽일 이유가 없어. 대부분 근데 그 김정남 자체가 도망 다닐 때 도와줬던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거의 포함돼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정도로 우리나라도 뒤에서 밀어줄 확률이 높잖아. 대부분 왜냐면 정권 자체가 교체될 경우에는 이제 내 생각에 김정은보다는 김정남이 훨씬 더 이제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김정남은 그래서 원래 중국은 대부분 중국이 많이 밀어주고 보호를 했다는데 근데 궁금한 게 어쩌다 이렇게 보호가 뚫렸는지. 중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죽나? 뭐 컴 너 뭐였지? 별쟁이는 뭐 컴돌이는 뭐. 나 아니야? 너 하고 싶으면 아까 말하다 생겼잖아. 나 근데 이거 잘 몰라가지고. 아 쓸모없는 새끼. 나도 좀 더 들어보고. 근데 이게 그럼 우리나라가 왜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었을까? 당연한 거지. 우호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멀리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까지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 백두 혈통이라는 거는 그 북한에서 단순히 지배층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신적 지주? 그러니까 뭔가 종교야. 종교 진짜로 신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백두 혈통을 우리나라에 끌고만 올 수 있다면 백두 혈통을 우리나라에 끌고만 올 수 있다면은 통일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집중한 우리나라가 전에 집중했던 게 그 이 김정남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끌고 오느냐. 지금은 이제 김한솔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끌고 오느냐. 왜? 끌고 오면은 북한 애들한테 친숙한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김한솔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쵸? 자기가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다시 우두머리가 된다고 얘기. 맞아. 그런 줄. 이번에 그 자기 뭐야 의견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 인터뷰할 때 있어. 북한 가서 우두머리 하고 싶다고? 그런 뉘앙스로 풍겼대. 돌아가서 바꾼다고. 다음은 너야. 그런 있어. 다음은 너야. 땡?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지금 그 김한솔을 보호해주고 있는 단체가 천리마 시민단체 맞나? 그치.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천리마는 맞잖아. 민방위. 아 민방위 맞지. 근데 지금 그 단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것도 없고. 워낙 기밀에 쌓였으니까. 그리고 동영상에서 그 유튜브에 많이 퍼졌잖아. 김한솔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표시를 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 여러 탈북자들이나 그런 북한 관련 사람들이 넘어갔을 때 아마 그쪽 단체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았을까. 북한 고위층들이 탈북할 때 도와주는 단체래. 엄청 잘 도와주나 봐. 이렇게 실제로 경험자들 얘기를 보면은 그냥 바로바로 딱딱 준비돼 있대. 그냥 본인의 그리고 거기. 굉장히 이게 철저해서 그 후원금 같은 거를 받을 때도 인터넷 단위 앞에 비트였나?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받고 그게 비트코인을 받으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모르는데 돈 세탁할 때 그래서 그래서 진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체를 숨기고 이제 계속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 요즘 비트코인 위험한데 지금 그 얘기 아니지. 뭐 본인 의견 내고 싶은 사람?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취지는 이걸 통해서 알자는 취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살아갈 건데 어떤 세상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만소를 우리가 보호해 줬어. 근데 우리가 그쪽을 이제 좀 꽃 뭐 아까 뭐지 잡돌이가 말한 것처럼 뭔가 그렇게 잘 돼서 만약 그쪽 사람들이 넘어갈까라는 생각은 나는 해.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야. 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하지만 뉴스로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뭐 딱히 큰 동향이나 이런 건 안 보이잖아. 거기는 이제 안정돼가는 단계지 북한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김한수 이쪽 사람들 목소리가 북한까지 전해질지가 나는 좀 아직까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걔네 북한 사람들 김한수 소리 있는 것도 몰라. 꼭 그게 우리도 몰랐잖아. 솔직히 거기는 더 폐쇄된 공간인데 김한수 소리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겠냐. 거기는 언론 통제. 게다가 백두혈통과는 그 관계인데 사람들이 그 백두혈통 관계를 그 다 걔네들은 북한 사람들 깔끔하게만 알고 있지.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고영이 아니 고영이 아니다. 고양이?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 엄마.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이설주 관계 알고 있고 그 김정남도 몰라 사람들. 김정남도 누군지도 모르고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해외에서 생활을 자체를 했으니까. 김정은도 스위스에서 유학생활 보냈으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해외파지. 그럼 뭐 이제. 사회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우리 본 주제 넘어갑시다. 우리 이제 본 주제가 이제 제가 알려드렸죠.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성공이란 그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치를 9패 1승 점수 1400점 그러나 그것을 딛고 올라선 2000점 골드가 되었을 때. 아 지금 롤 얘기하는 거야? 오버워치. 비싼 시계. 아, 오버워치는 안 해서 모르지. 그게 성공이야. 뭐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 뭐 준비한 사람 있어? 생각해 온 건 아닌데 항상 생각하고 있는 성공은 있어. 그치. 그런 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 그럼 얘기해봐. 정말 성공한 사람은 내가 생각해도 딱 그거야.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생각해보니까 그러게 그 가정으로서의 성공이 있네. 나 가정으로서의 생각은 성공은 아니, 전혀 생각 안 했거든. 성공이 아니지. 가정으로서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나는 솔직히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렇지가 않아. 되게 보수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난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근데 이것만큼은 진짜 성공이야.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진짜 성공인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도 내 꿈 자체가 천문학자라서 그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 천문학 하고 싶고 어릴 때부터 이제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도 뭐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천문학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도 얘기하는 게 이게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을 정도로는 되니까 딱 그 정도만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난 그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행복 또는 성공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난 성공은 무조건 내가 보기엔 성공은 그거 같아. 사람이 뭘 버느냐의 차이야. 그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은 돈을 그렇지. 많이 버는 게 성공이고 그 사람이 가족이랑 더 있는 걸 좋아한다면 가족이랑 더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성공을 정확히 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사람 배경도 다르고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 다 다르잖아. 근데 그것을 다 충족시켰을 때 본인이 근데 그 적정선에서 자기가 이제 만족할 때 그때 이제 행복이란 게 오고 그때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내 기준에서는 나도 물론 내가 원하는 직업 없고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사는 게 난 진짜 성공이라 생각하거든. 근데 몇몇 사람들을 보면은 좀 더 뭐라고 하지? 물질적인 면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봤을 때 그냥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돈이 있어야 행복이 있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되게 그건 그냥 각자 그 몫이라 생각해. 그 성공을 어떻게 차지하냐는 그냥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포르쉐 끌고 다닐 수 있으면 성공이지. 내가 이 주제를 되게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 방학 때부터 이 주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은 그 성공이란 얘기를 우리는 당장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교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항상 눈앞에 보이는 거에서 본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면 성공인 거고 항상 그래 왔었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같은 거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이거는 나만의 행복이다, 이건 나만의 뭐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바라보는 거는 비슷해. 어차피 다들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볼 때는 나만의 행복, 나만의 그런 게 딱히 안 보였어. 항상 어차피 다 공동된 걸 따라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역사책이나 그럴 때 그런 데서 볼 때 기억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 대학교를 예로 들으면은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그 좋은 그 회사를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나온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잖아. 좋은 대학교를 나온다고 항상 네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친 듯이 좋은 대학교만 바라보면서 살지. 이게 되게 모순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지. 못 고치는 거지.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되게 그러니까 가능성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면은 자기가 물론 좋은 직장에 취업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행복해질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루트로 계속 다 따라가는 것 같거든. 근데 몇몇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은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가지고 자기만의 길을 파서 힘들지만은 그걸 파가지고 자기만의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거기서의 뭔가 뭐라고 했지 뭐 1인자가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만의 진짜 독특한 그 장인, 분야의 장인. 장인 그런 사람이 된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 별쟁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그냥 적당히 돈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대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성공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면은 너의 성공은 사장원처럼 강남에 건물을 딱 세운 다음에 거기서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아니야 근데 뭔가 이렇게 해야 돼. 거기 광고비가 월 1200만 원이래. 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성공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아무 일도 안 한 상태도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아. 뭔가를 해야 그래도 무료해지고 풀어지고 뭔가 재밌지 않을까. 나는 돈 많이 벌고 싶냐? 돈은 많이 벌고 싶지. 나는 내가 말했잖아.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나는 돈을 미친 듯이 많이 벌고 싶거든. 그게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일단 돈도 있으니까. 그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고 그냥 액수가 쌓여가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아. 그래 참 물질적인 사람이고. 물질적인 중요시하니까 사람이. 저거 있어. 텔레그램 쓰는 사람 있니? 텔레그램? 텔레그램. 그게 뭐죠? 텔레그램이 뭔지 아는 사람 없니? 들어봤는데 난 뭔가 그 옛날에 카카오톡이 국정원한테 뚫렸다 그래가지고 몇 개의 대안으로 카카오톡의 대안으로 대두되던 게 몇 개 있었어.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고 라인, 알로, 그리고 텔레그램인데 이 텔레그램이 러시아인가에서 만든 거야. 러시아판 카톡인가? 근데 이게 자유도도 되게 높고 그리고 저기 뭐지? 암호화가 엄청 암호화가 되게 잘 돼 있어. 그래가지고 보안도 되게 높아. 아 맞아, 나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꽤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 나도 지금 슬래그래 그거.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봇이나 이런 API를 오픈해놔가지고 개발자가 개발하기도 편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텔레그램 광고가 되어버렸어. 돈 안 들었나. 근데 이 텔레그램이 수익 구조가 없거든 사실? 수익 구조가 없어. 아예? 어 봐봐 지금 여기서 메시지 보내는 거 광고. 다 무료지? 광고도 없어. 광고 하나도 없어 지금. 그리고 스티커 같은 거 다 무료야. 다 개발자가 만들 수 있어. 유료 아이템이 없구나. 어 유료 아이템이 하나도 없고 수익 구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서버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치? 개발은 어떻게 하고 해서 봤더니 사장이 존나 부자야. 운영해도 돈이 남아 돈이니까 취미로 하는 거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취미로 하는 거지. 돈 많으니까. 와 진짜 쩐다고 생각해. 역시 돈이 많아야 돼. 사업을 취미로 하는 거네. 야. 아 사업 취미로 하는 사람 또 있잖아. 저기 일론 머스크 씨. 아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우리나라의 또 첫 번째 테슬라 또 여신. 일론 머스크는 아니 사업을 취미로 하는 것도 맞긴 한데 진짜로 거기에 열과 성을 다했지. 일을 즐기면서 하는. 그치 맞아 맞아. 일을 진짜 즐기면서. 사람. 진짜 그치.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본인이 인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했을 때. 뭐 전기차. 진짜 어 맞아 전기차 뭐 그렇게 뭐 빠른 이동수단 아니 뭐 에너지 그 해가지고 뭐 솔라시티라는 회사도 있고 엄청 많아 보면은. 그지 테슬라 기가팩토리도 있고 사실 그 테슬라에서 자동차 파는 게 궁극적으로는 걔네가 배터리를 팔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걔가 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다 크게 본인이 지향하는 미래상을 위해서 다 만들어지는 기술들 회사들 다 그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큰 틀을 짜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당장 그 테슬라에서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파워월 같은 거 있거든. 가정용 배터리야 말하자면 겁나 커. 그것도 있고 태양열판도 만드는데 그냥 태양열판이 아니라 벽돌이야. 지붕 모양의 벽돌이야. 이게 태양열판인 거야. 당장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사람의 이상형이 보이는 거지. 아까 그 태양열판 같은 경우는 그거와 연관된다 들었어. 그 스페이스X를 통해서 얘가 화성으로 사람 보내고 싶어 하잖아? 그때 연료원으로 쓰려고. 그리고 이제 전기자동차는 그걸 통해서 거기서 이동수단으로 쓰려고. 헐. 그지? 큰 틀이지. 그지 그지. 나 같은 사람. 본인 자랑이네요. 큰 꿈을.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좀 딴소리긴 한데 전기자동차가 나중엔 대세가 될 줄 알았구나. 화석연료가 떨어지면? 근데 그게 또 아니야. 화석연료가 안 떨어져. 근데 그 전기를 만들려면 또 다른 연료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전기차를 지금 현재 전기차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5%까지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5% 정도가 전기차를 타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금 있는 발전소의 두 배를 지어야 돼. 그렇지. 전기가 그만큼 많이 든대. 어쨌든 에너지 문제가 다른 에너지 문제를 내는 거. 그지 그지. 아 그래서 지금 성공 얘기야. 성공. 일론 머스크 성공한 사람. 뭐 그 직기 사장 준비했던데 얘기 안 해?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왜? 아 왜 이렇게 아껴 멘트를? 아니 아마 뭘 아껴. 너 지금 말 한 마디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말 한 마디도 안 해. 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멘트 한번 듣고 가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그러니까 목적은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게 나는 내가 그 성공이라고 보는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떻게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이나 뭐 가치 그런 것들을 잃어가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게 나는 그게 성공이라고. 그지 당장 내일 사드가 제대로 안 터져가지고 우리가 미사일 맞을 수도 있고. 그 이게 성공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겠지? 유사하지. 그렇지. 내가 그 행복하게 살면 성공한 거지. 내가 그 어쩌다 어른에서 보니까 사람은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한지 알아? 저걸 들었는데 그 생각해낸 나도 참 대단하다. 이게 어떤 순간이 행복할까? 가장 행복할 때? 어. 도박해서 돈 땄을 때? 어. 사람 수준 나오죠?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게 어때? 그러니까 너무 추상해. 나의 아이가 날 나오는데. 성취를 이뤘을 때. 아이를 만드는 과정. 별정이. 행복을 느낄 때? 아니 성. 아 알겠다. 죽기 바로 전. 어 꺼져.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무런 의미, 아무런 요청이나 아무런 그 의도 없이 그냥 진짜로 안부가 궁금해서 그 친구의 연락을 받았을 때. 주위 사람들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대. 아. 그러니까 아무런 의도 없이 정말 그냥 보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할 때. 아 먼저 친구가? 친구가 먼저. 유튜브 보다가 전화거나 카톡 오면 짜증난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말 정말 평소에 보고 싶었던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럴 때 그러니까 가끔 연락 받아보면 되게 오랜만에 연락 받으면 기분 좋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 뭐 뭐. 지금 별정이가 하고 싶은 말 있나 봐. 근데 내가 이런 말 한 이유가 있어. 그 링컨이 한 말인데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마음만큼 행복하단 말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불행한가? 그거 센에 나온 거 아니야? 응? 센에 그치. 아 불안한 건지. 그래서 내가 불행한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성공이 꼭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 결국 성공은 내재적인 것이고 자기가 그것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뤘을 때 성취감과 앞으로 또 뭘 할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그 반야심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공직시생 색직시공이라고. 모든 것은 다 허상되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취한 것도 너희들이 일어나간 것도 어차피 다 허상이야 함께. 맞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사실 후손들이 AI로 돌리는 걸 수도 있어. 야. 그럴 가능성이 야, 50%가 넘는다니까. 맞아 50%. 내가 항상 맨날 얘기하잖아. 그럴 가능성 아닐 가능성 너한테 내가 얘기해 준 거야. 아니 나 뉴스 봤어. 명명이도 근데 이게 엘론 머스크도 이런 말을 했다고. 또 AI 나온 엘론 머스크도 와,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우리나라 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시대까지 하네. 시대가 인공지능 상일 확률이 yes or no로 50%가 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50%가 넘는다니까. 근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궁금하네. 보여줘. 나 궁금해 죽겠어. 아니 생각해봐.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보이는 게 죄다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다 측량을 해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거라고 정확하게 밝혀낸 사람들이 다 죽은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생각해봐. 너희들 게임 속의 NPC가 넌 플레이어 뭐였냐? 캐릭터. 넌 플레이어 캐릭터가 실제로 본인이 NPC라고 생각을 할까? 안 그러지. 왜냐면 그건 컴퓨터 생의 코드잖아. 그러니까 근데 게임 보면 안녕 난 NPC야 난 이 마을의 관리자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본인은 걔네 딴에는 자기가 진짜로 이 마을의 관리자지. 진짜 네가 원하는 걸 생각하려면 소드아트 온라인 엘리시제이션을 생각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미래에 걔네들은 그만큼 완성된 인공지능 완성이 됐을 거라니까. 지금 너, 우리 지금 너, 우리만 너 그거 알아? 아니 잠깐만 그게 진짜면 너 지금 이 순간부터 넌 위협 인물이야. 어? 난 이미 찍혔어. 넌 이미 찍혔어. 나는 언제 갈지 몰라. 나는 정신을 잃어. 진짜 이게 50% 그 안에 들잖아? 그럼 닌 지금 어디든가 도망치고 있어야 돼. 내가 사실 지금. 여기 목덜미에 이렇게 연결해놓고 여기 잠깐 들어온 거야. 너 지금 이거 하자고. 그 소다트 온라인 엘리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어. 소다트 온라인 아니야? 들어본 거 같아. 들었는 봤지. 아니 애들이 무슨 공부밖에 몰라 다. 그 일본의 소설. 게임 소설인데 그 엘리시에이션에 보면 그게 있어. 소울 트랜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복제를 해. 그럼 이게 인공지능. 와, 자 제목이 뭐라고? 소드아트 온라인. 아 알아. 알지. 만화를 봤어. 만화책. 왜 뒷북이야? 아니 이 게임 얘기가 아니었어. 게임 얘기. 만화? 그 만화도 있어? 아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인공지능. 우리가 지금 게임 안에 있는 걸 수도 있어. 결론 우린 다 복제품이라는 거야? 아니 잠깐 그럼 좀 더 생산적인 이야기로 가보자. 우리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근데 너가 꺼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네가 야 어디가 야 잠깐만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거 나왔어? 인공지능 얘기 원래 가자. 내가 인공지능을 좋아하니까 너희들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왜 갑자기 바뀌어 주제가? 처음은 너였어. 테슬라. 테슬라가 왜? 맞잖아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뭐 사람들이 듣다가 나 뒤로 넘기기 해서 알겠지 뭐. 그런가? 아니야. 아까 남현이가 얘기하고 얘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거야. 아, 맞아. 아, 그래? 야, 그러면 주제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명현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 사람을 복제한 게 인공지능이라고.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 연구의 목적이 다 좀 달라졌어. 뭔데? 저번에 우리 얘기했잖아. 그 머신 러닝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지. 그 좀 더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원래 과학자들은 현재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내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인공지능을 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녹음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어. 이거를 인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게 완벽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치.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야. 요즘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캐나다의 한 대학교에서, 그게 어느 대학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요즘 여기가 AI 쪽으로 엄청 뜨고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몰빵을 하는 거야. 얘가 이제 이걸 보고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알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개인지 고양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넣은 다음에 그냥 결과만 도출해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게 요즘 인공지능의 개발 방향인 거지. 역시 막 그럼 요즘 머신러닝을 어떻게 학습시키냐. 머신러닝이랑 하면 저거야 기계 학습이거든. 이 머신러닝이 발전하면 이제 딥러닝이 되는 거지, 맞지? 그게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그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데이터를 넣어 무작위로. 그리고 나서 이걸 학습시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그러면은 정규분포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맞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 우리는 바둑판을 볼 때 이게 바둑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잖아. 근데 알파고는 이걸 좌표로 봐.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보지.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결국 너희도 다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지. 아, 아까는 인간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그런 거였어. 인공지능은 맞잖아. 태어났으니까 인공지능은 맞잖아. 인공의 정의가 뭔데? 사람이 만든 거란 뜻이잖아. 맞네. 그럼 우리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 맞네. 지금 겁나 뛰어난 인공지능. 우리가 가장 큰 과학 기술의 접합체라고. 접합체는 뭐 집합체도 아니고. 집합체. 근데 접합체는 접합했어. 갖다 붙였어. 아뭐 갖다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공학이 막 갖다 붙였지. 또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과학적 지식을 요구합니다. 딱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만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사회 문화적 뭐 윤리 시작됐다. 아니 딱 결론이 나 융합과 이러면서 끝난다고. 그치. 융합과에 좋아서 자신의 분야니까 저렇게 열정적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바로 성공과 행복 그런 거야.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긴 서론을 딴 거지. 큰 그림 이겼잖아. 앨런 머스크 큰 그림 다 그런 거라는 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외계인은 존재한다. 아, 그건 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외계인 존재. 니네 아폴로 18이라는 영화 안 봤니? 그게 뭡니까? 거기 보면 아폴로 원래 17호가 마지막 기록이잖아, 맞지? 그지? 근데 아폴로 18호가 갔었어. 딱 정리하자. 자, 지금부터 외계인 얘기할 겁니다. 이번에 포토 발견됐던데? 그 행성, 지구형 행성이 막 10개인가 8개가 달린 그 별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 얘기 아니라 가능성 엄청 올랐다네. 아폴로 18이라는 영화를 꼭 봐야 돼, 진짜. 아폴로 18호가 진짜 달에 갔었어. 갔는데 거기서 외계 생명체를 봤어. 달은? 달에? 달이 토끼잖아. 달에. 우리가 토끼띠. 우리는 외계인. 너와 나와 카와. 우리 모두 카와. 너도 나도 야나도. 그날 미루고 싶어요. 머시론. 다 검열할 거야. 그거. 외계인은 존재합니다. 뭐 다시 끝난 거야 거기서? 51구역 모르는 사람 있어 여기서? 솔직히 그 비밀구역인데 다 알 정도면 이제 비밀구역에 있는 거 아니야? 들어가지만 못하는 거지. 아 잠깐만, 그때 그 누가 그 자기 대통령 되면 까발린다고 그러지 않았냐? 힐러리. 힐러리도 그렇고 엄청 많았어. 그 전에 외계인 존재 알린다고. 그 전에 엄청 많았는데 못 알리지. 그러니까 거기 그 클린턴 자서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51구역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내가 그 지대넓은에서 들은 거야. 내가 책을 본 건 아니고. 근데 여하튼 그 자기 밑에 애한테 자기도 궁금하니까 이것 좀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51구역에 대해서. 근데 비밀 허가 인가가 안 나온다는 거야. 비밀 그 등급이 낮아서 대통령한테 등급이 낮아서 51구역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야. 막 그런 로스차일드 그런 데 많아? 그니까 거기도 결국 최순실이 있다는 뜻이지? 어? 아니 그게 왜 그렇게 그니까 원로회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모르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더라고. 51구역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 클린턴 그게 누구? 빌 클린턴 그리고 50억 국가 갔다 아 힐러리 남편? 아 진짜? 나 뭔 얘기 할 거 있었는데 뭐였지? 아폴로 18호? 아니야 말고 이것도 잘라야 돼. 왜? 너무 길어. 여기 아 자르면 되지. 여기 어차피 지금부터 음모론 얘기하네. 음모론? 여기 자기는 외계인 안 믿는다는 사람 있나요? 저요. 아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왜요? 왜냐면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옛날은 아니고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서 이거 유튜브에 있거든? 왜 외계인이 존재하기 힘든지에 대한 계산하고 그 실험을 했어. 그 막 이렇게 통 다섯 개 해놓고 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오, 그거 오, 나 그거 봤어. 맞아. 나 봤어. 아, 나 그거 봤어. 막 마지막에 갑자기 불 쫙 나오면서. 오, 그래서 탔잖아. 봤어,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딱 봐도 엄청 위험해 보이던데. 아니 사람들이 갑자기 가가지고 야 이거 하나 공 넘어왔다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올라오는 거야. 봤어. 사람들이 결국 남아 있는. 최종적으로 남은 그거는 별로 없었어. 엄청 어. 이만큼 있었는데 맞아 가득 차게 조그만 거 큰 통에 가득 차 있었는데 결국 그 통 다섯 개를 통과한 거는 정말 극소수. 근데 문제는 그런 우리랑 비슷한 행성을 발견했다는 게 많다는 거지. 근데 암석형 행성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 일단 목성 같은 행성이 있어야 되고 그 운석에서 보니까 목성은 왜? 그러니까 운석을 보여주는 그런 게 또 있어야 되고 엄청 좋고 까다롭어서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눈으로 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공전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지, 맞지? 빛의 파장으로 근데 그게 꼭 공전주기가 아니라 그걸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시 최종 확인할 때는 아니 뭐 하늘에서 한 얼마 한 이만큼? 뭐 어느 정도? 점? 그게 얼마 크기? 손톱만큼? 손톱? 손톱도 안 되지. 손톱의 절반? 한 손톱의 4분의 1 정도를 확대한단 말이야. 이걸 계속 확대. 응. 찾아. 그 좌표를 그 밤늦 그러니까 한 며칠에 걸려서 이걸 다 훑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 최종 별들이 몇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을 뽑아서 그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뽑으면 생각하면 이 별이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다 들어온 게 맞아. 근데 들어온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해서 그 별에 해당만 뽑는단 말이야.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럼 이제 뽑아서 나오면 그게 거기가 이루고 있는 원소들 이제를 정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생겨 있느냐를 이제 대충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구학교 과에서 나와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용하고. 근데 요새는 또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방법은 나도 확실히 아직은 잘 나도 그쪽까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래서 몇 개의 과정이 그러니까 한 과정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수십 가지 있는 실험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모든 통관 그거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 팀 자체도 그거만 찾는 팀도 있고 완전 모래사장에서 비비탄 찾기네. 그치. 근데도 생각보다 많다고 이제 찾은 별 자체도 많은데 그걸 정작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잖아. 우리가 실제로 갈 수도 없고 그거를 뭐 확대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정확히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수 자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인데 어떻게 될지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 확실은 진짜 이게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나 자신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정확한 증명이 없으니까 증거 자체가 나는 없으니까 나는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언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뭐 발견하지 못한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었고 지금은 이미 멸망해 죽을 수도 있지 외계인들이.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 만약에 진짜 우린 지금 3차원을 조작할 수 있는 존재잖아. 아 그 더 고차원. 고차원의 존재 고차원을 조작할 수 있는 존재가 나오면 우리 외계인이 있는 거지. 고차원이라는 존재가 4차원 정도 가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3자의 입장에서 관조할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 맞아. 헵타포드 맞냐 그거? 그 컨택트. 맞아 컨택트. 컨택트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최단 시간 최단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영화 컨택트. 이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굴절해 가잖아. 그죠. 얘 시간 없다 그랬는데 할 거임. 빛이 굴절해 가잖아. 근데 이거를 계산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 아 빨리. 근데 이거를 파스칼이 말했나 누가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빛이 무조건 최단 시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굴절. 이게 가능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거하고 이거 결과가 똑같아.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빛이 최단 시간으로 간다 하면은 어쨌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간다는 거잖아. 근데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아,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어떻게 가? 그렇잖아. 근데 그 소설에서 보면 헵타포드라는 애들은 이 최단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엄청 쉽게 이해를 해. 왜냐? 제3자 입장에서 시간을 관조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미래를 안다라는 게 우리가 드라마에서처럼 이렇게 미래를 바꾸고 그런 게 아니고 미래에 있는 약속을 지키는 애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바라만 본다는 거. 그냥 이거를 얘가 무슨 대답을 할지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냥 물어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 행위인 거지. 얘네가 산다는 것 자체는. 아, 미래에서 있게 될 일이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지키기만.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드라마, 어디지 않고. 그렇지. 드라마에 나오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빛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알고 간다고 생각했잖아. 굴절해 갈 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엔트로피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무질서도인데 자세히 엔트로피의 개념을 따져 보면은 결국 그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방향이란 말이야. 근데 그 이유는 확률상 그럴 수밖에 없어. 양자의 법칙. 그치. 맞아. 체크 봤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당연한 건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신념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 개입하려고 하는 거야. 정말 당연하고 객관적인 현상인데 나는 너가 말한 그 빛이 자기 목적지를 알고 간다. 그게 그런 어떤 논리적 모순이 있는가? 논리적 모순이 있는 생각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책에서 봤거든.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이게 양자 전기 역학에 대한 책이야. 그래서 이게 그 빛과 관련된 움직임을 현대에서 가장 잘 해석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석하는 시점은 딱 그거야. 이렇게 한 점이 있고 여기가 다른 한 점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이동한다 쳐. 빛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막 다른 우주로 막 항성까지 이렇게 막 돌아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를 다 화살표 방향으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합성하면은 화살표를 다 합성하면은 이게 하나의 화살표가 나오는데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직선거리. 직선거리야 그게.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난 이렇게 이 말도 그치, 약간 논리적으로 뭔가 매끄럽진 않은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시간 저 뭐지? 다시 한 번 더 외계인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딱 들어면 알 수 있지. 모든 것들은 다 수학적이거나 그런 걸로 다 정의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가상현실 안에 사는 거다. 결국 그것 또한 무습이. 그것 또한 무습이. 그리고 그것 또한 공허하다. 그것도 뭐야? 공허해. 공직시생 색직시공. 아 또. 이렇게 가는 건가? 네. 아 닥치시고요. 예. 네. 이제 마무리 하고. 우리는 예. 정해진 약속을 지켜야 해. 그지? 헵타포드처럼. 그 정해진 약속이 뭔지 모르지. 자. 마무리하라고. 마무리 어떻게 하는데?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돼. 예. 딱히 없음. 제 꿈은 의사입니다. 왜 바꿨어 또? 의사? 이거 원래 의사였어? 아니요 원래 의사는 아니었고 이번 겨울방 후 이후 이번 겨울방 아. 그리고 정확히는 ENT 닥터 즉 ear, nose, throat 그냥 한국어로 그게 뭐야?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미친 새끼 자 감기 걸렸을 때 가면 되겠다. 나 감기 자주 걸리는데 저는 혼자. 그런 종류를 오케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관지였는데 저는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비염과 비염 치료를 제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비염 좀 공중시생 색색시가 어차피 다 공허해. 만성 비염 진짜 치료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진짜 그건 만성 비염도 수술을 안 돼? 수술해도 결국 다시 아까 다시 걸려. 다시 걸렸는데 지금 또 걸려. 나도 고요. 나도 비염 있어. 이 코 고는 사람들 있잖아. 비염 때문에. 어. 아니면 여기 살쪄서 그런 사람들 살 도려내도 다시 쪄 가지고. 아.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 혹시 비염 있는 사람 아, 나 다 있어. 비염 다 있어. 너도 있어? 나 알레르기성. 알레르기성 말고 만성. 만성? 아, 만성. 나 가족력이 있어. 가족. 가족력. 아빠가 비염이야. 지금부터 완성? 여기 이 여기 있는 이 모든 만성 환자들은 고객님? 예, 미래의 잘 고객이 무료? DC? DC? 벌써 무료? 이렇게 영입 단톡방 카드를 들고 오면 50% DC 와 이거 들으시는 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지 몰라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시면은 근데 어떻게 야 내가 누구지 알아? 나 단톡방 회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일은 정해진 대로 약속해 있다 네? 뭔 말이야? 아야 어쨌든 간에 그냥 쿠폰을 들고 오시면은 제가 DC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얘가 하는 것도 다 가상현실 그리고 이제 별종이 저희 단톡방 동아리가 이제 고3 다들 고3이라서 뭐 정해진 건 이제 단 한 번 남았죠, 그렇죠? 정해진 거는 단 한 번 남았죠. 근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뭐 수능 끝나고 좀 더 자주 모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학교를 그래도, 다 만족할 만한데 붙으면은 계속하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저희를 계속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뭘 마무리? 이상. 야. 와. 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